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새해에 들어와 여러 건의 실리 있고 우월한 교육 방법을 창조했습니다. 문학대학, 재정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학생들의 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며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체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십 개 과정안들의 교육 내용을 실용화, 종합화, 현대화의 원칙에서 전면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우리식의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창조했습니다.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, 탐구자가 돼서 폭넓은 산지식을 다져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